HUBS. Dramatic World 2.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선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론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화요일 드라마틱 월드2에선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호텔 델루나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휴식을 취하다 저승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으스스한 호텔 델루나. 극중 뺑소니를 당해 저승에 가지 못하는 귀신 이야기를 다루며 실제로 일어나는 뺑소니 사건의 심각성을 함께 살펴봤었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드라마는 차가운 겨울 2018년 11월에 처음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저택단지에서 남편의 지위와 자식의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지금 들리는 배경음악을 듣자마자 다들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 월드2의 세 번째 드라마는 스카이캐슬입니다. 작중에서 스카이캐슬은 가상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주남대학교의 교수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타운하우스인데요. 남편은 의대와 법대 교수, 자식은 명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아내들의 욕심과 욕망을 다룬 스토리입니다. 자극적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입시 제도를 꼬집은 스토리로 당시 종편 역대 최고 전국 시청률을 달성하기도 했죠.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카이캐슬을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캐슬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스카이캐슬에 사는 여러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중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건 예선의 가족입니다. 짐승의 선지나 내장을 팔던 술 주정뱅이 도살꾼의 딸이라는 과거를 속이고, 의사집 며느리로 들어간 광미양은 자신의 딸인 예설을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물론 쌍둥이 서준 기준인의 가족, 우준의 가족, 소환인의 가족 모두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힘쓰고 있죠. 고등학교에 들어간 예설을 위해 광미양은 서울의대에 100% 합격시켜준다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에게 예설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서랑 같은 반 친구 김혜나예요. 예서와 신학고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던 수재인 혜나는 이 대사와 함께 등장해 스카이캐슬의 입주 과외를 하며 정말 스카이캐슬의 스토리에도 큰 바람을 몰고 옵니다. 사실 해나는 예서를 낳기 전에 해나 엄마와 예서 아빠가 낳은 예서의 이복 자매였고, 이에 복수심으로 예서를 꺾고 서울의대에 가려 했던 겁니다. 또 사실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은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딸까지 망쳐 다른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죠. 그 와중에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쌍둥이네 가족의 장녀 세리가 사실 입학한 적이 없고 거짓말이란 것까지 밝혀지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순간 해나가 건물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사실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로 예서를 만점 받게 해 서울의대에 보내려는 생각이었고, 이를 눈치챈 헤나가 이를 갖고 협박하자 헤나를 건물에서 밀어 죽게 만든 것이죠. 사실을 밝히면 예선은 성적 취소 처리 후 퇴학당할 것이고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웃인 우주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처지였죠. 결국 광미양은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고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카이캐슬의 줄거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턴 스카이캐슬에 담겨있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선의 가족에 못지않게 작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이 그 주인공입니다. 작중에서 입시 코디네이터란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에게 맞는 과외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명 자동봉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비교과 항목도 계획해주며 로드맵을 그려주죠. 3년간의 학생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적화된 직업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도 지금은 학종시대라고 말하며 없는 사람들도 빛내가지고 첨삭, 대필, 컨설팅까지 다 받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우리가 왜 안 받아야 하냐며 말합니다. 이를 꼬집으려 했던 드라마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사에 따르면 드라마 방영 후 입시 컨설팅을 찾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 고발과 비판과는 다르게 학부모로 이를 유용한 정보라고 습득한 거죠. 알고 있는 정보를 억압하거나 금지할수록 더 하고 싶은 스타라이샌드 효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주영이 시험지를 빼돌린 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유사성이 있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숙명 여자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결제 권한을 지닌 교무부장의 두 딸이 각각 문,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불거진 사건입니다. 시험지나 메모에 의심스러운 숫자들을 작성해 놨으며 휴대전화에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놨었죠. 교무부장과 두 딸은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무부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 판결을, 두 딸은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사건 중 기자가 두 딸에게 질문을 하자 손가락 욕을 보인 추태도 화제가 됐죠. 드라마보다 더 심한 대입에 대한 집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 하버드에 다닌다고 속인 세리의 대사입니다. 결국 스카이캐슬이 말하는 건 남들이 말하는 대학 등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것 같습니다. 1화의 엔딩 장면인 소복이 쌓인 흰눈 사이에서 총을 들고 자살하는 이명주, 그리고 비극의 서막을 알리듯이 혼자서 그 총성에 화들짝 깨는 광미양, 모두가 한국 드라마 첫 장면 엔딩 중 가장 충격적이라고 뽑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화가 아쉬웠지만 차갑고 어두우며 끝나지 않을 겨울을 사회 문제와 엮여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공이라는 단어 아래 각자의 처절한 욕망을 담아낸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 봅시다. 이상으로 드라마틱 월드2의 진행자 배윤,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